Hobbs News.현대자동차그룹에서 대학생 교육봉사단 12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12월 29일 일요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입니다. 장학생 전원은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과 현대차그룹 임직원 및 사회인 멘토단 커리어 멘토링, 그리고 네트워킹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그룹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팀에서 2024 취업 성공 후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제출기간은 2025년 1월 12일 일요일까지이며 응모 대상은 2023년 1월에서 2025년 2월까지의 취업자입니다. 제출 서류는 HiCDP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수상작 발표는 2025년 1월 21일 화요일에 공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협성문화재단에서 2025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모집기간은 12월 16일 월요일부터 2025년 1월 6일 월요일까지이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교 출신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등록금 및 매학기 학습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성문화재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일 2025학년도 수능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이번 수능은 작년 2024 수능과 달리 최상위권에게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시 학원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채점 전 영역 만점자는 최소 12명입니다. 아직 가채점 단계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두 자릿수 만점자가 확정된다면 수능 만점자는 2020학년도에 15명 이후 5년 만이 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다시 2년 유예됐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는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미뤄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과세를 시행해가며 보완해가면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공격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드론은 폭탄을 싣고 목표물로 돌진하는 자살폭탄 기능부터 숨어있는 적군을 찾아내는 정찰 기능까지 등의 수행 임무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중대사령관은 전황이 매우 어렵다며 싸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론이 공격하는 동안 잠시나마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 협상에 대비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2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채령, 기술의 박가람, 담당의 강태영이었습니다.